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태복음 16장 21절이나 누가복음 9장 18절 22절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예언을 했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능력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한 그 말씀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이나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볼 때 분명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 그대로 영원히 잊지 못할 금요일, 토요일 이런 참 슬픔 보는 그런 날이겠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일요일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꿈 같은 말씀이라고밖에는 참 생각이 안 되겠죠. 인자가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왜 죽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처분하고 당신의 성체를 그 몸을 깨뜨리서 귀한 보혈을 땅에 참 방울방울 다 쏟으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대신 들어가 죽으심으로 또한 우리를 살려야만 하기 때문에 믿는 자에 한해서 주님의 부활이 만 인간 각자의 부활이 됐습니다. 이 창세 이후로 이 지구를 돌리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창세 이후로 이 지구 위에 새겨지는 숱한 많은 역사와 사건들, 인간 생명을 움직이는 신비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의 힘이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참 우리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 나사렛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시다가 또 말씀대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은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이고 모든 설교의 중심이며 복음의 진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슬퍼하는 그 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또한 만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선언이 있는 한 우리 인류는 생의 원수인 죽음 앞에 절대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 변통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개선가를 부르면서 소망의 행진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한 로마 8장 36절이야 39절의 말씀 속에 그 내용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위대한 예수님의 자기 생명의 선언이야말로 우리에게 길이요 우리에게 진리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아침 역사 앞에 사실로서 부활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과연 사람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재확인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 예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어야만 하느냐, 왜 저렇게 망해야만 하느냐, 패배의 쓴맛같이 보였습니다.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계셨죠. 그리고 일요일 새벽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금요일은 처참한 날이었고 토요일은 공허한 날이요 마음을 어디다 둘려야 붙일 데가 없습니다. 내가 믿던 분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던 분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분을 믿고 살았는데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직장에 왔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 예수님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은 영광의 날인데 영의 눈이 어두웠던 소경 같은 제자들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죠. 얼마나 두려움에 참 공포에 떨고 있었던지 3년 동안 주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억만분지 1이라도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그렇게 낙심과 실망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을 거쳐서 일요일에 이르는 과정은 우리 신앙생활의 노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고뇌에서 죽음으로, 죽음에서 또 생명에 이르는 그런 과정인데, 사랑하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는 배신해서 일찍이 떠나버리고 남은 열한 제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 베드로가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담한 그 녀석까지도 걸음 하나 살려라 36개 주랭낭을 치고 말았죠. 이렇게 금요일에서 일요일 아침까지 이르는 과정을 참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립해 가면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하시는 그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뒀다면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를 참 계급을 올려준, 나를 진급시켜준 그분이 떠났습니다. 우리 사회를 볼 때 떠난다고 하면은 배신하는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임자가 오게 되면은 전임자에 대한 흉을 보고 신임자의 아부에서 참 자기 출세와 영달을 꾀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 우리 주님의 제자나 다 똑같습니다. 떠났던 분이 더 높아져서 다시 우리 회사에 또 온다고 하면은 무슨 낯으로 그분을 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낯이 뜨겁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죽었다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갈릴리로 오면은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무슨 뭐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심장, 폐부, 참 세포까지 살피시고 다 아시면서 말씀하실 때 참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슬펐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너무 오래 머물고 일요일로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 주일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다 금요일이고 토요일이지 여기서 아부에 가면서 영달을 꿈꿔야 되겠다, 이렇게 주일날까지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금요일, 그날은 절망의 날입니다. 소망의 대상으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고 사망을 향해 호령하던 참 권세 있던 저분이 저렇게 맥없이 십자가에 참 조용을 당하다니, 주님이 제자들이 예수를 본 것은 승리 아니라 패배였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참 하나님의 비밀이요 십자가의 비밀인 줄을, 참 보혈의 비밀인 줄을 어느 제자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잖아요. 단지 그들 생각에는 아, 큰 소리 치던 분이 저렇게 죽는구나, 완전히 패배했구나 하는 것만을 자기 눈으로 봤던 겁니다. 온 나라 전체가 달라붙어서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참 나라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실패자가 됐구나. 그런 상황을 본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와 암담함과 절망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이야 50절까지의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절망은 그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배운 것, 공부한 것 완전히 다 잊어버렸습니다. 예언이 다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예언이 세 가지 약속이 맞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은 너희들을 고아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무려 네 번이나 말씀했습니다.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참으로 새로운 축복의 말씀인데 너무나 공포에 겁에 질린 나머지 예수의 그 말씀은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같이 너희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은 말씀을 송두리째 잊어버렸어요. 임마누엘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약속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겁이 나서 대문 가다 걸고 방문 꽁꽁 잠그고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증인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밖에 나가서 증거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나타나신 거 보세요. 무슨 문을 두드려서 열어줬습니까? 벽을 뚫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열 제자들에게 두 명은 어디 갔느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8일 늦게야 8일 시각성이 돼서 나타났죠. 가룟 유다는 일찍이 떠나버렸어. 그러니 열 명밖에 더 있습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몽롱해져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죠. 그러고도 제자들이 의심할까 봐서 여기 먹을 것이 없느냐 그래서 떡과 생선을 갖다 드리니 다 잡수셨잖아요. 보는 데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이 또는 육신만의 부활이 아니라 영과 육을 아울러서 완전한 참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지 않았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참 그 전도자들 제자들이 그 수모와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당했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목이 잘렸죠. 살껍질이 벗겨지고 또는 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당하고 끓는 가마솥 물에다가 쳐넣어서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부활이 가짜였다면 어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담대하게 뛰쳐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 맙시다.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30년인데 50년인데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과연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냐?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냐?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좌절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명 속에 살게 됐다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명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축하하면서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내 생명이 되고 이제 인류에게 영원히 사망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고 외친 이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56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이 사망을 삼켰다고 말이죠. 사망이 우리를 죽이려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그 예수의 계명과 약속과 그 언약이 우리 속에 있어. 이걸 보고서 너무너무 즐겁을 해서 도망갈 때 그것을 본 바울이 소리친 거 아닙니까? 사망아 너 나를 한번 쏴봐라. 어디 죽여봐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생명의 사망을 삼키는 그런 개선가를 부른 것 같이 여러분의 가정이 부활해야 되겠고 여러분의 부부들이 자녀들이 형제들이 친척 모두가 부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나라가 참으로 신령한 부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절망과 공포는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내던져 버렸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한 부활의 약속,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재림과 성령의 약속,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사명의 약속을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 제자들에게는 금요일날은 무슨 날입니까? 실패의 날이고 절망의 날입니다. 암담하기 짝이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토요일날,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울 수밖에 더 있어요. 눈물밖에 없습니다. 비애의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금요일과 토요일에 머물러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주일날 아침으로 건너 뛰어야겠어요. 토요일은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참 허무하기 짝이 없는 날이,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영혼이 죽지 않고 산다는데 왜 죽느냐 말이야. 힘이 그렇게 없더냐? 성도 여러분, 나쁜 소식을 듣는 순간에 집에서라든가 회사에서라든가 남편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뒷짐을 지고서 왔다 갔다, 아내가 보다 못해서 여보 당신 왜 그래 말한다고 해서 아내가 무슨 해결해 줍니까? 말하고 싶지 않죠 남편은.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내가 안색이 다른 걸 보고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 무슨 일 있어? 왜 얼굴에 수심이 차서 왔다 갔다 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그 모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있죠? 아, 이렇게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밤낮 금요일과 토요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승인의 축복을 축배를 들고 있잖아요. 나는 이 일에 죄 없다, 관계 없다고 참 소리치던 이 빌라도는 대안물에다가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는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남의 노름에 놀아나는 자기 주관도 없고 말이죠. 빌라도, 그 아내가 꿈을 꾸고서 빌라도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 저분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마세요. 절대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저분 때문에 지난밤에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른다고 말이죠.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당신 절대 저 사람에게 사형선도 내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그런 일은 모르지만은 참 빌라도는 자기는 이 일에 죄가 없대요. 세순물에 손을 씻고 예수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십자가에 내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볼 때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교파 중에 이 교인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하죠. 신앙 고백에 나오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근데 고난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는 사도신경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 예수를 하늘같이 믿고 따르던 여인들 보세요. 이 동목입니다. 이제 끝이 났다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도 나쁜 소식인 이 토요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을 앞에 놓고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는 부득이 헤어져야겠다, 이혼을 알리는 거야. 못 살겠다고 이혼해야겠다는 말 합니다. 애들 앞에서. 나는 내 아빠와는 내 엄마와는 같이 못 살아. 너 누구를 따를래? 애들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시 참 주님 예수님의 제자와 똑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는 의사가 환자의 부인을 불러서 빨리 퇴원해야겠습니다. 왜요? 이유는 제가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남편을 빨리 퇴원시키세요. 집에 가서 환자의 원대로 편안하게 해드리세요.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그 부인의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요? 금요일 날의 제자의 마음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공포고 말이죠. 또는 밖에 나간 아들이나 딸이 전화를 받았어. 누가? 부모가 집으로 온 전화를. 교통사고로 되게 아드님이 따님이 어느 병원 응급실에 있습니다 하는 파출소 연락을 받는 순간에 그 마음이 금요일 날이 아니겠습니까?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 못할 한이 맺힐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참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죠. 아브라함 링컨이 청년 시절이 장래가 촉망되던 변호사였을 때 그가 쓴 일기장에 이런 말이 씌어 있었습니다.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그런 일기를 쓴 링컨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서 심각하게 집을 나갔어요. 나간 후에 그 친구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 집에 가서 그 일기장을 발견해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아,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걸 읽고서 참 겁이 난 친구들이 링컨이 혹시 자살이라도 할까 봐서 그 방에 있었던 면도칼이라든가 식칼이라든가 이걸 다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혹시 이걸 가지고 자살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픔의 금요일과 토요일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이 부활의 아침이 신앙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주님께서 이 부활의 새벽의 축복을 우리 만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희망은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준 음성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 없이 누가 돌을 굴려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보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은 다른 데로 굴러가 있는데 주님의 시신이 없어요. 시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고 있었죠. 그때 왜 울고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인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것을 그 말씀을 너는 잊어버렸느냐?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느냐? 마리아는 이 말씀을 두 번 거듭 듣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청년으로 착각한 천사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고 두 번째는 동산지기로 착각한 부활의 주님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신 줄 모르고 동산지기로 알았어요. 왜 울고 있느냐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모든 구석구석을 볼 때에 나라 전체를 볼 때 왜 근심하며 울고 있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천사로 아직까지 동산지기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눈에 몇 겹 겹겹이 참 비닐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울고 있느냐? 부활의 아침은 눈물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6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걱정에서 해방되는 시간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증명됐기 때문이에요. 절망의 금요일, 슬픔의 토요일은 지나고 새 출발의 일요일, 부활의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이제 여러분에게는 공포와 절망과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기사 이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약속이 확실해졌습니다. 분명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재기할 수가 있고 넘어진 자리에서 참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면 믿음의 지팡이를 짚고 힘차게 일어서서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5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참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를 참으로 뒤따라서 실행하는 그러한 용감한 용기 백배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금요일과 토요일에 슬픔과 비애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일요일 부활의 영광 이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가 힘차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기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와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러한 온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